춘 저 별들을 보면 너를 보는 것만 같지. 반짝이는 모든 걸 닮은 너. 밤하늘이 짙어져 가면 온 세상은 빛에 물들고 자연스레 내 손을 잡는 넌 어느새 내게 점점 물들어. 그런 생각에 가끔 난 활짝 웃을 때 너를 보면 두 눈과 입꼬리 모두 다 나를 닮은 것 같아 보여. 새까만 두 눈은 나란 빛을 머금어 나만큼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. 가끔 난 너를 볼 때면 내가 보여. 내 모습이 내 그저 점점 하나가 돼가는 너와 나. 너의 세상에 난 어떨까 하며 습관처럼 너의 눈동자 속 날 찾아. 날 바라보다 깊어지는 밤 시간을 잠깐 멈추고서 난 내 눈에 담아두고 싶어 널 for me. 그런 생각에 가끔 난 나와 꼭 닮은 너를 보면 소소한 것들도 모두 다 닮은 거였어. 내가 널 지금 나에게 약속해 모든 빛이 사라질 때 꼭 오늘 밤처럼 언제나 나와 영원히 빛나.